이거 어떻게 열어요? 1번. 세 박스 정도만 갖다 놔. 2번. 안전모하고 장화 챙겨가. 3번.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해. 4번.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.